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위엣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